남자였죠. 밤하늘에 별도 달도 따주마 믿어온 약속을 하더니 이제는 달라졌어. 그 일은 나보고 다 해달래. 애기가 되어버린 내 사랑 당신 정말 미워 죽겠네. 달라져르는 당신 골치 아파 죽겠네.